태송시 기급교 양관이 미제의 침략성과 잔인성을 보여주는 수십 점의 증거물들과 자료들이 새로 전시됐습니다. 전시품들 중에는 조선 침략의 척후병인 미국 선교사들이 개성 땅에 기어들어 리베당과 니오학교 등을 세워놓고 숙민 노예 굴종 사상을 설교한 내용의 출판물 자료들과 증서가 있습니다. 또한 해평리 저수지 주변과 류현리에서 발굴된 지난 저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가 학살한 무고한 인민들의 머리칼들과 고무신들, 흉띠고리와 열쇠, 그리고 각종 미국제 총탄과 탄피 등도 있습니다.